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그에게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치시 8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성과가 이룩될 것이며 특히 전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돼서 두 나라 인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